여보세요, 밥은 먹었니? 어디서 뭐 하는지 걱정되니까. Tell me baby where you at. 여보세요, oh, baby I'll be there. Wherever you are I'll be there. 여보세요, pick up the phone girl, cause I gotta be there. 차가 막히는지 늦을 건가 봐. 급한 만에 배터리는 또 깜빡하셨나봐. 나는 또 왠지 비가 올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너를 좀 빨리 보고 싶은 맘에 일찍 데리러 나가. 깜짝 놀라겠지 날 보면. 하겠지. 힘이 엇갈리지 않겠다. 달려야겠지. 저 멀리 네 모습 보이는데 왜 난 말까 너는 내게 가는 길이 내게 왜지 오케이 같이 느껴져야 되는 건지 이건 말이 안 돼. 네 외로움 달래준 건 난 돼. 어서 말해 제발 아무 사이 아니라고 왜 난 안 돼. 한번 해봐 아무 말이라도. 지금 너 거기서 뭐 하니? 지금 널 멀리서 뭐 하니? 바라보는 내가 느껴지지 않니? 하고픈 말은 다 내일에. 미안하단 말도 내일에. 자꾸 어쩔까 여기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. 여보세요, 밥 먹었니?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되니까. 여보세요, 왜 아무 말 못하니?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여보세요. 널 보고 싶어서 비가 오니까 비가 내리니까 너와 걷던 거리를 걷다 보니까 집 앞이야. 보고 싶어 너는 아닌가 봐. 솔직히 미치겠어 난 이만 되나 봐. Baby I can't let you go. I only think about you girl.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. Don't tell me lies, don't say goodbye. I just wanna let you know. I only think about you girl.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. What would I be without you girl. 여보세요.